여기서 특별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가려진 별들 사이도 오르는 특별 별별별별 별난 것 두성이 변함없지. 번화하는 거리 거리거리마다 걸리적거리는 거 Clean it up, clean it up, get back. 검은 먼지를 통통 비땅통 Kick it, kick it, kick it. Swerving, I'm speeding on serpent road. Luxurious like common S class. Best of the best on first class. I'm up above the world, so high I'll be the shiny day and night. They wonder how my spotlight is so bright. Counting stars, if you're at better, better, better. Star, 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 내 모습 수놓아져 있어 yeah, yeah. 떨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서 거뜬하게 stay hey, yeah. 빛날 광의 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 속의 말 We're special yeah. 트랙킷 내 뒤에 팀은 특수 부대 스테이지 위 그 자체로 위가 특별 무대 관중들은 따로 필요 없지 축제 전체 더위 필요 없이 꽃빛 불때 리미티드 에디션 귀한 것 특별해져 팀명하면 분명하게 바꿀 거야 The best of you 눈에 띄는 텐션 몰입하는 계속 리피트 하나 간대 여기 모든 것이 밝혀 Counting stars Let's go.